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4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일본 교토 대표단, 청년 일군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